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그의 태양상과 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우랄스키 라버치, 라오스 신문들인 꽁타빠사손 라오와 바테라오는 그래서 한평생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세계자주와 위협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미얀마 신문 더 뉴 에이지, 베네수엘라 신문 베야, 볼가리아 신문 노보 나버토니 체스코 델로 7월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해방 업적, 전승 업적과 건당 건국 건군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각각 온군 한 년에 편집했습니다.